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과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새 즈음에서 로마니아, 메이코, 노르웨이, 인디아에서 경축집회, 우리나라 도서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촌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존치돼 있었습니다. 용화 감상회들에서는 조선노동당 깃발을 비롯한 우리나라 용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